올 기억 없이 가버린 그 사람 두 눈을 꽉 감고 잊어보려고 내 마음 달랬지만 못 잊을 그 사람 다시 한번 만나준다면 돌아올 수 기억 없이 가버린 그 사람 두 눈을 꼭